사랑은 마치 필터에 쓰인 것 같이 희미해져 모든 게 판단이 안 돼. Keep on struggling, struggling 노력해도 방심하면 mess up. Yeah. Don't know why 쉽지 않아 감정이란 건 정말 영원한 건 없을 거라고. Darling haters 언젠가 또 그렇게 변할걸. I'll meet to you. Oh, oh, oh, oh, oh, oh, oh. 가까워지다가 oh, oh, oh, oh, oh, oh, oh. 더 멈추진 않아. Someday love will break up 막혀버려 매번 들다가 또 외면해 널. Love is like a savage 맘을 짓누르지. I don't wanna mess up. Not not yet. Everybody's gonna love somebody. Yeah. 내 맘을 따라 쉽게 맘을 주고받지. Yeah. 왜 아직 내게 어렵기만 해 여전히 뒷걸음 쳐 난. Not not yet. Every day I wanna love somebody. Yeah. And it's okay to be a little bit selfish. Yeah. 이전과는 다를 거라 믿고 싶지. 이 상처마저 지워줄 true love. Yeah. 넌 참 솔직해 봐 애매한 건데 의심마저 없게 좀 더 과감하게 과감하게 cliché 그런 건 안 돼. 딱 확신을 줘 기다릴게. I'm into you. I don't wanna mess up. Nah, nah.